태양절의 즈음에서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관한 아메리카 지역 인터넷 토론회가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메리카 지역 준비위원회와 페루 준비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최근 리마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메리카 지역 준비위원회와 지역의 12개 나라 준비위원회들, 페루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 출판보도 관계자들, 시민들, 여러 나라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인사들, 그리고 페루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소원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보고자는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조선준비위원회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준비위원회들에서 토론회 앞으로 보내온 편지들이 소개됐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